나에겐 baby 나의 두 눈엔 너 하나만이 살아 숨 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너만 나도 먼 곳에 나 홀로 남긴 채 줄게. Baby, you know because all I love of you, I can't live without you.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잡고 But I wanna have you, I really need you. 지금 이대로 모든 걸 버려두고 I wanna love you, I can't live without you. 넌 그저 내게 다가서면 돼. I wanna have you. 널 기다릴 수밖에 No, no 더 이상 안 돼 널 데려와야 해 그와는 너 어울리지 않는 너는 사람인데 내 사람인데 yeah. 넌 내 여자인데 yeah. 너만 있으면 I'll be okay 이젠 내가 널 지켜줄게 Baby you know because I'm